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을 모든 만방에 알려 전하며 많은 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기업과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것들, 주신 것들을 가지고 베풀며 구해주며 주의 영광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내에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며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십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정재 장로님 이렇게 어깨 담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주의 몸되기를 섬기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취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 가지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영광에서 기약의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저런 일로 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면으로 도와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계봉 장로님 네 분. 우리 정장 네 분은 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같이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이게 오늘 오셨네요. 우리 한번 장로님 한 분이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노인회 때 오셔서 내가 뵀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환영송 한번 합시다. 예.